돌아온다고 그 마음이 달라지려나 다 잊어버리자 세월이 흘러도 잊지 말자고 우리는 약속했지만 가슴 아파도 떠나가야지 눈물이 이대로 떠나가야지 그대의 얼굴 한 번 더 보면 외로움이 씻어지려나 다 잊어버리자 지나간 사랑이